파도가 밀린 바닷가에서 만난 소녀. 커다란 눈만 우뚝한 꽃날에 난 정말 반했네 반했네. 소금 냄새 풍기는 미역 냄새 풍기는 바닷가에서 만난 소녀. 나에게 와주오 내 곁에 와주오 오 나의 작은 사랑. 나의 맘 되어서 그 소녀를 찾아가네. 고요한 바다로 어두운 저 바다로 한없이 한없이 떠가네. 소금 냄새 냄새 풍기는 바닷가에서 만난 소녀. 나에게 와주오 내 곁에 와주오 오 나의 작은 사랑. 나에게 와주오 내 곁에 와주오 오 나의 작은 사랑. 나에게 와주오.